이렇게 떠날 줄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돌아서는 네 모습이 아니라 믿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나 봐 다시 너를 볼 순 없지만